사람은 뒤돌아서 멀어지는 너. 돌아서지 마라 내게서. 이런 내 맘 모르는지 알면서도 그러는지 시간만 흘러가는 걸. 스치듯 떠난 너를 돌아서는 너를 잡을 수 있대기도 해. Someday 너와 나 함께 한다고 그때 너를 받아주면 뛰어갈 텐데. 난 너를 놓지 못해. 스치듯 떠.